찾은 ocean view. Hey. 거기에 어울리는 fashion look. Yes. 누가 날 죽여버릴 땐 I feel so good. 말하는 말을 하지 마. 널 보내기 싫어. 싫어. 시간이 아까워. 아까워. 네 맘도 내 칼고만 이처럼 나와 같은 마음이란 걸 알고 있어. So dangerous. 다 보여 내 맘은 see through. So beautiful. 내 시선을 훔쳐가 너. So dangerous. You drive me crazy, baby. 작은 손짓 하나에도. I'm your my paradise. You're a beautiful girl. 너는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싶은 You're my only girl. You're my paradise. Come on, yeah. You're a beautiful girl. 너를 생각하면 내 입이 놀랐다. Double break. 넌 나의 paradise 천국 같지. 빛나는 피부와 섹시한 your lips. 아이스크림 같은 향기 너라면 다 줄게. 내 손을 잡아 걸어볼까 꼭. Yeah. 나는 여기서 널 계속 기다렸어. 나 너 말고 안 돼. 나는 너고 너는 나. Yeah. So baby welcome to my zone. 우리 둘만의 공간에 시간을 같이 보내 영원. So dangerous. 다 보여 내 맘은 see through. So beautiful. 내 시선을 훔쳐가 너. So dangerous. You drive me crazy, baby. 작은 손짓 하나에도. I'm not my paradise. You're a beautiful girl. 너는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싶은 You're my only girl. My paradise. Oh yeah. You're a beautiful girl. 너를 생각하면 내 입이 놀랄까. 나는 높이 올라가 구름 위에 떠있는 달이 되어줘. 날 밝혀줘. 이제 상상하지 마. 너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풀어줄게. Oh yeah. I don't know what you're thinking right now. It's about time we both go out and do something about it, you know? Tonight, tonight, paradise. Paradise.